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경남도의 여료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열돌기념보고회가 도안의 공장기업소들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과 정호본들이 참가한 보고회들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치 96 2007년 8월 삼복의 무도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 날에 걸쳐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단천광산기계공장과 단천재련소, 함흥목제품공장, 함흥용해군인 수지용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화학공업 발전과 기계, 채취공업, 인민생활 향상 등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한 획기적인 계기로 됐다고 하면서 그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립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 수행에서 관공적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